white 네가 없던 그때의 나는 긴 버스처럼 새하였었지 외롭긴 했지만 평화롭던 일상 그랬지 항상 Your love 네가 내게 문득 찾아왔을 때 어느샌가 내 마음속 가득히 봄을 닮은 온기들이 채워졌어 왜 자연스레 한각도 같이 해져간대 물감처럼 여기 다른 색의 기억이 단절되고 있는 밤 차츰 차츰 짙어져가네 까만 밤처럼 계속 나를 칠해줘 더 많은 추억들로 어서 나를 칠해줘 너만의 향기들로 지울 수 없게 해줘 너 아닌 누구도 내 맘속에 그려지지 날 뜨겁게 안던 그 순간 화산처럼 터져버렸던 my heart 붉은 자욱이 남아서 내 맘에 아직 따뜻해 너 때문에 처물었던 난도 깊이 알 수 없는 바닷속처럼 아주 파랗게 그려져버렸는 걸 Do you remember 한겹도 칠해져가네 물감처럼 여기저기 새겨져가네 문신처럼 네가 스친 자리마다 다른 색의 기억이 떠칠되고 있는 걸 차츰 차츰 짙어져가네 검은 밤처럼 계속 나를 칠해줘